muscle high, then I will kill, boy. 내가 muscle high, then I'll be built, boy. 똑바로 봐, 이게 바로 네가 바파란 beast mode.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바람 필 때 I smoke beat, it's a beast mod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노래 when I'm packed, but 열심히 사지. 랩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중이 떠중이 때려다 가처럼 애너럴.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려. 다른 놈들이 랩이나 막아요, 나를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 다시 밖에 못 말해. 다친 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진들,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져라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뭐. 서버 성인들이 이제. To the monster puzzle, it's a cipher. I'm a rider, I'm a rider like a biker. Oh shit, 거꾸로 돌려봐 B. 넌 하수고 난 구수하지. 실력이 터주는 애들이 내 뒤에서 시위인 겁나 하지. But we're too afraid of. 난 핏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I only give a shit 'cause I'm a star. I only shoot go ready boss. 난 아니야 butcher, but I'm a butcher. 네 다리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뻗어 네 iPhone. You don'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요금 몇십 동안.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바로 돌이나 돌파르도 산파울로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 앉을 자리들. 자리들은 my turn. When I'm proud of my kill. 가무키미의 내 커리어에 나 반대는 삼촌.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t. 불신을 참았는 내 기자가 돼 다시 돌아가 good. 11 jail 범정교회 관점 Cypher 이 트랙이 나오면 헤이터들 완전 암정. 부법이니 신내 이 곡은 합법 함정. 다 빠지게 제발 다들 hey hey overrated 터져나와 swag. 어디 가든 짓지 또 어디 가든 잊지 모든 히트들이 히트 비례적인 외치 나 욕하기에 busy but 난 니트 왔단 삐삐 모든 언니 call me 삐삐 누구나 보고 욕하고 왜 네 상황이나 보고서 오라고 그래. 없어다 보라고 그래. 허나 비디비디 위 위글 위글리 징글징글링 딩글딩글지 비글비글지 또 위글리글 힘 지금 지금 윙 위래위래 지배를 하는 신 이름 모르게 이건 맛보기 일뿐 아직은 간식 내 랩은 곧 입에 채우는 간식. 그래 내 나라 한국어 서분 영어 지그리는 랩 만시기를 다 봐라 지금 누가 네 위에 있는지. Hey, hey, you're doing my turn. When no problem I kill. 가무키미의 내 코리아에 나 반대는 삼촌. Top, top, top. Hey, you're doing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Now look at me.